아, 디럭스 파이터다. 디럭스 뽀뽀! 네, 애니마이트 오동노트 제 2화가 시작됐습니다. 요번 화는 저희가 이제 내일이 MT로 이제 놀러가는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축제, 그래서는 좀 놀러가는 그런 분위기로 주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 아주 오랜만에 저희 자리에 함께 해준 부회장님 계신데, 이제 부회장이 아니라 전 부회장님이죠. 안녕하십니까, 전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 부회장입니다. 이대로 가요? 네. 닉네임은 이대로 가요, 그럼? 네. 닉네임 전 부회장님. 전 부회장. 저희 좀 강조해서 전 부회장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대로 가겠습니다. 네. 네, 또, 네, 그냥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구정이신 저희 챙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챙입니다. 자기 이름 까먹었던 거 아니야? 바늘을 늦었어. 바늘을 늦었어. 좀 늦었어. 까먹은 거 아니야? 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오랜만이긴 하지. 알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놓고 딱 쳐다보니까 그 눈빛을 보고 반응을 했어. 아, 나구나, 이런 느낌. 네. 그래서 또 이쪽에 저희 개복이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형님. 자주 보겠어. 어제 우리 같이 짬뽕 먹었잖아요. 근데 왜 저 버리고 가셨어요? 언제? 어제? 나도 짬뽕 잘 먹을 수 있는데. 아. 어제 왜 저 버리고 가셨어요? 아니, 그 새로 나온 군인이랑 술 먹으러 갔지. 근데 2층, 어디 갔었어? 저 2층에 저. 아, 저 2층 내려갔었죠. 나 니 없어갖고. 내 동현에 회의하러 갔네요. 그냥 갔었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랜만이 아니라 거의 처음이지 않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노답 애니와드의 아, 그 버스트 노답이 그 책님이 있다면은 투 노답으로 네, 이분이 계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아, 닉네임 하나 준비 안 해왔단 말이야? 닉네임 준비 안 해왔어요? 아, 비레빗입니다. 아, 비레빗. 네. 비레빗이 와 계십니다. 네. 톱짝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뭐 짝이요? 톱짝이요. 토짱이요? 토끼짱? 아, 토 나오네요. 비레미스로 가죠. 비레미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다음. 다음으로.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그냥 이럴 거고. 아, 네. 나머지는 그냥 계세요. 네, 나머지는 그냥 계세요. 네? 네, 바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이제 내일 저희가 MT잖아요. 거의 몇 년째 저희가 대천으로 MT를 가고 있는데 또. 이번에 다른 데 아니에요? 또 대천이잖아요. 대천이에요. 또 대천이에요. 그런가 보지 뭐. 작년에도 대천, 올해도 대천. 재작년에도 대천.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애니 보면 항상 바다 놀러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아, 이제 그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바다 놀러가는데.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깨끗한 바다도 아니고 아, 그런 인원수가 맞는 조합도 아닐 거예요. 네. 바다면 그 어나더에 맞아. 나오잖아요. 보트에 중간에 보드 위 차차비 이렇게 떠오르고 하. 아, 나 그때 정말 걔가 죽은 줄 몰랐어. 그냥 툭 소리 나고 가길래. 그냥 갑자기 가다 툭 하길래 죽었어? 이러길래 아, 죽었구나. 그때 알았는데. 무슨 소리야. 근데 어나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애니여가지고 상당한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는데. 나 그거 안 봐서 몰랐는데. 아, 분위기가 좀 더웠더라고 시작할 때보다. 아, 시작할 때는 중2병들 존나 많아가지고 보지 못하겠던데. 중2병이 많다고요? 아, 그게 우산질이니까 그런가? 아, 그거 막 한 정도 가린 애가 너 곧 죽을 거야 이러니까. 근데 다 죽어요? 다 죽이는 애니잖아 원래. 아, 안 봤다니까. 별내용 없이 죽는 애니야. 원래 소설 언제죠? 근데 그 소설 1로 진짜 예쁘다 이번에 나오는. 아, 아, 서점 가서 봤는데 아, 나 그 소설책으로 나오니까 또 신기하더라고. 원래가 소설 막 엔티 소설처럼 나온 게 아니야. 그 원래 그냥 일본 원래 그거 그게 원작으로 원작이 소설책이에요. 그게 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엔티 노벨 그런 걸로. 라이트 노벨이나 그 뭐지? 이제 저도 서점에서 그걸 봤는데 그 양장군 이제 라이트 노벨 말고 양장군 코너에 가서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아니 뭐 아니 캐릭터가 어디서 본 듯한 캐릭터인데 이러고 봤는데 영어 제목이니까 딱 처음 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지? 딱 봤는데 메이가 쓰 메이라고 쓰여 있는 거 여자 주인공 이름이 아 이제 어나더구나. 아 그러니까 얘 눈 한쪽도 가리고 있네. 근데 일러가 진짜 예뻐가지고 아 살까 좀 고민했었어요. 저 최근에 뽑는 기준 중 하나가 일러가 어느 정도 이쁜지 이런 거거든요. 나노벨 많이 사겠네. 아, 네, 나노벨 매체는 제일 취향이에요. 이름 바꾸면은 못 보겠던데. 그러니까 그 빙과 같은 경우는 지탄다 이러잖아요. 근데 서점에 딱 가면은 지탄다? 이름이 지탄다라고 돼 있어요. 이름이 지탄다 이름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그게 맨날... 국내 그 뭐지? 번역 표기 어 맞아 맞아 외래어 표기법 때문에 아마 바뀐 거고 지탄 나에로 그리고 남자 주인공 이 누구지 오레키 호타로 오레키 호타로 호타로 호타로 아 근데 이름이 바뀐 애가 몇 명이 있어요 근데 이름이 다 안 세고 그냥 지탄 나에로 아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외래어 표기법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이란 게 딱 정하는 정해진 게 있잖아 김 씨가 처음에 시작할 때 K잖아요 근데 원래 일본어 같은 경우는 부산항이라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할 때 시작이 K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시작이 되는 부산항이가 되는 거예요. 조사카, 호노카. 그래서 미나미 고도리가 되는 것처럼. 진짜 한국식으로 가져온 거구나. 고도리. 고도리. 진짜. 잭잭. 충충이야. 아, 코토리가 한국어로 들으면 고도리가 되는 거예요? 네, 고도리예요. 하지 마요. 아 진짜로? 하지 마. 진짜 고도리예요. 하지 말라고. 내 잭이라고. 세상. 아니 사람을. 사람이면 확 투표를 받고 버리자. 아, 네. 그래서 어제 만화에서 코토리가 나온 애가 있는데, 정발판에서 그게 고도리로 번역이 된 거예요. 예쁘다, 이거. 그래서, 와, 엄청 긴박한 장면인데, 고도리 이런 거 보면은, 누가 그 캡처해서 올린 게 있어요. 짤방으로 돌아왔는데. 네, 짤방이 있어요, 그게. 급한 바꿔 살아. 왜 그런 거 많잖아. 근데 이제 나오시지 않기로 하지 않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침 소리를 출연 중인 비너스를 전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야. 근데 저희가 이제 바다 얘기하고 있다가 네. 그 코토리 고도리까지 가게 됐는데 다시 바다 얘기를 들어오면은 바다에 그, 갈매기가 많죠. 그 이제 저는 그걸 생각해요. 보통 수박깨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 수박깨기 네, 많이. 불가리 수박깨기. 그래서 보통 이제 선생님이 그 고등학생 제자를 꼬시려고 뭐 오일 발라달라고 한다든지 누님 계열 캐릭터 누님 계열 캐릭터가 막 오일 발라달라 하다든지 아니면 와. 여동생 캐릭터가 어 이제 막 같이 어디 막 밥 먹으러 가면은 이제 막 애인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지금 이제 대충 하레맨이 같은데 하레맨이 보면 이제 여동생 오빠지만 사는 거에 있어 상관없어를 대충 그런 전 이미지가 떠올려요 그리고서 이제 대충 비뉴 캐릭터는 또 가슴 때문에 좌절하고 갑자기 그쪽으로 빠져요. 좋잖아요. 아니, 근데, 당연, 너무나도. 그렇지. 그니까, 이제 거의, 가슴 얘기는 온천신과 비례될 수 있도록, 있잖아요. 아, 온천신, 그렇지. 목욕신. 맞아. 막 단체로 목욕 가면은. 대나무 장 넘어가고. 와, 그 놈의 끝. 끝. 막 어떤 게 떠오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솔직히 막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바다 가는 거랑 온천 가는 거 사건이 엄청 있어요. 네. 바다 가면 불량되면 된다든가, 온천 가면 온천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얘가 뻗은 상태로 나온다든가. 엿보려고 하다가 된다든가. 시간이 바뀐다든가. 그러니까, 맞아. 제일 중요하지. 그래서 남자가 이제 혼자 들어가 있는데 여자애들이 아무렇지 않게 막 대여섯 명이 들어오고 남자애는 그거 숨으라고 연기에 이렇게 막 숨어 있다든지 물 속에 숨어 있다가 물기둥이 있다든지. 그걸 만졌는데 알고 보니 그래서 남자가 실수로 아 이랬는데 메인 후인 뭐 그런 경우도 많고 물안개 네. 갑자기 물안개가 짙게 끼어든다든지 네. 나뭇잎이 어디서 난입을 한다든지 바다 강한 경우에 이제 막 강한 햇살이 막 강한 햇살이 쫙 햇살이 쫙 쳐가지고 하지만 블루레인 그런 게 사라지고 아 그러다 또 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수영하다 보니까 끈 풀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항상 강한 햇빛이 쫙! 근데 그런 거 보려면 그냥 야인이 보면 돼. 맞습니다. 어디지? 그. 애초에 왜 끈 수영복을 메고 있는 거죠? 끈? 너무 근원적인 부분이야. 면적을 넓히려고. 노출되는 면적. 인간의 원천적 본능을 설명드려야 돼. 많이 팔려야 되거든요. 끈? 화가 많이 빠지게. 헬스야도 그러면. 그렇군요. 아! 그거 제 거예요. 헬스티아 그림은 봤는데 만화는 안 봤어. 아, 예. 재밌어? 솔직히 애니 1편 보고 말았는데, 아, 근데 디자인 진짜 마음에 드는데. 성격이 어때? 그게 던전에서 만나면 추가하면 안 되는 거야. 주인공 대래. 주인공은 막 메가대래? 메가대? 그런 느낌이던데. 아 근데 걔 막 여러 사진 이미지를 보니까 약간 좀 쌍년처럼 나오는 이미지도 있던데 막. 전 그거 그 짤방 있던데 이빨 닦는 짤방. 막 이런 짤방 엔딩 아니에요? 모르겠어, 짤방으로만 봤어. 모르겠는데. 아마, 크레딧 나오는 거 봐서 그랬을 때, 엔딩이 한 장면 같던데. 그냥 기본 정도지, 굳이 뭐. 별로 패러디 다 해놨다. 난 좋던데, 나는. 근데 이제 그 옷 입은 픽시브라고 이제 일러스트 사이트인데 거기 들어가 보면 한때는 이 캐릭터만 엄청나게 올랐던 적도 있고. 근데 그만 죽었어. 이 옷을 입고 있는 다른 캐릭터들도 되게 많아. 금방 죽었어. 근데 이제 근데 제 생각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파란 끈 말고 캐릭터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뭐 봤어? 안 봤으니까 그렇죠. 안 봤지만. 안 봤으니까 그렇지. 아니, 근데 캐릭성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아니, 근데. 외모의 개성이 되게 일차적으로 중요하죠. 꾸준히 빠는 애들이 없어, 이거는. 아니, 캐릭터성이 없다기보다는. 파란 끈이. 내가 하는 일이 없어요. 뭐 하는 애야? 그치, 애니 자체 내에서도 히로인 역할이 아니라. 그냥, 갱신. 스테이터스 갱신. 그니까, 뭐 주인공이랑 계약한 신인데, 그 신이, 그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하루 동안 이렇게 던전을 가서, 경험치를 네, 경험치를 쌓고 오면은 그거를 이제 갱신을 신이 해주는 거야. 아, 뭐 일종의 사이퍼스로 따지면 그 날아다니는 그거네, 내비게이터.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도우미 요정. 그래. 도우미 요정 정도로 그냥 그 검은 상황에서 불러댕기는 그 검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잘하는 기분이야. 거기서 이제 주인공을 좋아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그냥 그냥 요정이 주인공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좀 비중이 그렇게 막 많이 높은 편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렇게 애니 내에서도 그렇게 비중이 높은 편이 아니니까 처음에 디자인 때문에 막 떠올랐다 그래서 이제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눈도 엄청 많이 높죠. 애니에서도 눈은 그러니까 자주 비치긴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주연 수준이 아니니까. 아니 왜 그렇게 그거 안 보러 봐요? 근데 솔직히 파란 끈이 아 진짜 저를 미치게 해.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쌈밭이래. 이쪽에서도 나온 게 챙겨 얘기밖에 없어. 아니, 그거는 챙겨였어. 아니, 솔직히 보면은 그냥 딱 성적인 그런 거별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뭐지? 그냥 받치고 있잖아요. 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아, 말고요. 아,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확 말하세요. 아, 그래, 가슴을 받치고 있어. 아, 그걸 보면. 응, 그 끈이 그게 날 미치게 한다고. 아, 파란 끈을 주셔놓고 걔 느낌 딱 어떻게 생각하냐면 딱 그거예요. 사쿠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쿠라? 마토 사쿠라. 나루토요. 마토 사쿠라. 아니었어. 최강 달파. 아니었어. 최강 달파. 마토가 아니었어. 사쿠라가 둘 다 대걸레는 변함이 없습니다. 인정. 사쿠라가 나루토를 처음부터 좋아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처음부터 좋아했다는 설정이고 그것만 다른 거지. 뒤쪽에 가면 갈수록 사쿠라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치. 나루토 좋아하고 나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비치는 거 엄청 많이 비치지 않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맨날 치료만 하고 있어. 맨날 쉬 이러고 있는데 딱 그 느낌이에요. 걔도 맨날 등에 올라타가지고 스테이스만 쉬 이러고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똑같아요 하는 일. 그래서 저한테 보면서 느낀 게 또 그 다음에 저기 나왔잖아요. 그 뭐지? 그 개가 개? 동물 그 그물? 아, 이놈이미? 네? 그 맨날 짐 들고 다니는 개요. 아이 돈만추. 아, 돈만추 얘기를 제가 계속 하지만 또 그 다른 개가 나왔잖아요. 그 이유는 안 봐서 모르겠네. 나도 안 봤어. 아니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이 캐릭터 가슴 보고 끝난 거예요 그거는. 아 근데 그냥 가슴만 컸으면 이렇게까지 아니라 이 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봐요. 아니 집착하시네. 아 솔직히 아니 이 파란 끈 때문에. 아니 파란 끈이 형 생각을 해봐요. 그거 뭐지? 아, 치아야한테 파란 끈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니 걔는 작잖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거기 아 그냥 데코레이션이구나 이거 데코레 데코레이션이에요. 있는 이만 못한 거고 옷에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가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그 끈도 있으니까 가슴이 더 부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아한테 끈이 있다고 가슴이 부각되지 않거든요. 그 저게 왜 저게 있을까 이제 디자이너를 고민하게 하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에 니 캐릭터도 가슴이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 남자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만약 이 캐릭터가 가슴이 72라면은 뭐 로리콘들이 더 좋아했겠지. 아 그렇죠. 끈 때문이지 않아. 그래도 난 끈 때문이야. 난 울지 말고 말았어. 끈 때문이야. 울지 말고 말았어. 좀 데코레이션 장식들이 유명한 애가 있잖아요. 막 사쿠라 치오라든지. 아, 아 머리 물방울 무늬 리본. 딱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지. 그런 느낌이구나. 파 메가 파라스까지 먹고. 아 파라스 메가지나까지 걔가 먹었잖아요. 아 그거야? 네 파란데요 파라스 메가 파라스 딱 그 리본 하나 때문에 그럼 또 이제 다시 또 놀러 가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어쩌다 되게 진행이 장난인데 계속 우리는 쫙쫙 빠지고 있어. 아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MT를 간다고 하면은 또 애니에서 MT 가는 게 또 어디 아, 근데 막. 엔티보다라 보는 합숙이라고. 합숙, 합숙 많이 하죠. 케이온 같은 경우에도 합숙하고. 합숙이죠? 가서 이제 중간에 납치당하고. 아, 그렇지. 외도당하고. 아, 그리고 또 하루에. 아, 왜 또 갑자기. 아, 근데 이런 것도 많아. 납치 중요. 그, 최근에 네? 너가 봤던 거 뭐야? 그라지아의 과실이었나? 거기서 수학여행 가다가 버스에 굴러떨어지더니 그 애들이 어디에 갇혀갖고 막 살다 보니까 선생이 애들을 한 명씩 데려다 막 죽여하고 그런 애니메이션 있어. 보통 네가 얘기하면 보통 축으로 끝나는 애니야. 죽이고 막 죽이고 하잖아. 이거 이거 죽이야? 아, 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뒷자로 시작하는 작품 아니야? 아 뒷자로 시작하는 뒷자로 시작하는 미연시 그런 게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유도비시. 아, 영어 많은 걸 알고 있네. 추리링의 노란 수건.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 못 알아듣겠는데? 귀. 아니, 엘프 사이 명장을 모른단 말이에요. 귀. 귀. 귀. 청. 이런 거 진짜. 듣는 거 진짜 많아. 아이고, 여러 가지 있죠. 몰라, 나 피어에서 모르겠어. 아이고, 뭐 대표적인 건 뭐 납치당해서 뭐 그런 것까지. 유포리아? 유포리아? 아니. 유포리아는 명장이야. 아니, 잠깐만. 여러분, 아니, 놀러 가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빠지냐고. 놀러 가면 맞지 않나? 놀러 가면. 놀러 가긴 했는데, 큐브 속으로 들어갔지. 아니, 유포리아 4화에 해변신 나오거든요. 아, 맞아. 아니, 놀러 가는데. 아니, 놀러 가서 납치를 당하면 왜 또 그쪽으로 빠지냐고. 왜 납치하면 다 죽게 되는 거지? 이상한 쪽으로 빠졌어요. 하지 마. 네. 원래 원장만 한 게 거의 없어, 솔직히. 아니, 네. 우리 그쪽으로 말고 좀 네. 이제 건전하게 가면 안 돼요? 다시 가겠습니다. 네. 저기, 뭐야. 뭐였죠? 합숙을 하잖아요, 합숙을. 네. 예? 이제, K1 같은 경우에는 합숙을 가서 먹기만 하지만은. 걔네는 어디서든 처먹어. 또 이제, 그러고서는 아진양이 좀, 탄 아진양 이제, 이런 거 되는데. 아, 맞다. 기억이 날 것 같아. 근데 이제, 다른 애니에서는 또 바다 합숙 이런 거 좀 많이 가지 않나요? 근데, 맞아요. 저기 뭐지? 제 같은 경우는 아이마스의 경우는 바다를 가긴 가는데, 뭐 없어요. 그냥 가슴 말고. 온천, 맞아. 온천 장면하고 바다에서 노는 장면하고 온천 장면은 어떤 것 같은데? 바다씬 같은 거는 되게 짧았어. 되게 그거죠. 거기 같은 스포츠물? 비치발리볼. 맞아. 스포츠 같은데 막 그런 데서 막 합숙으로 가가지고 맨날 해변이나 뛰고 있지. 아 맞아. 그리고 또 해변 얘기하니까 슬램덩크 마지막 장면인데 해변이잖아요. 슬램덩크 너무 슬프다. 너무 그리고 이 단지. 차라리 야한 얘기나 다시 할까요? 아 슬램덩크 너무 같다. 그래 이거는 아 슬램덩크 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야한 얘기나 다시. 차라리 유프리아 사화 얘기나 다시 합시다. 슬램덩크 좀 아닌 것 같아. 정말 수위가 너무 높아진 것도 좀 그렇고. 아니면 해변 진짜 많이 나. 아니 내가 듣는 사람도 없어. 수위가 높아져도 상관없어. 나 트위터에 몰려야겠다 이거. 네, 상해. 그래서는 이제 모나 색상에. 아 몰라. 아 몰라. 케이보야. 어디를 도망가? 어디를 도망가? 아 형 모두 당해요. 적당히 주세요. 아 몰라. 아 몰라. 당이 될 거면 못 살 거야. 나 모르고 살 건데. 아 재밌네요 이거. 아 이제 또. 진짜 무슨 놀고 가세요. 자 이제 MC 제가 합숙 얘기를 하고 진짜 합숙. 합수고 하는데, 개복이 형이 본 애니 중에 합수고 가는 거 뭐가 있었죠? 아까로 빠지지 말고, 유포리아로 빠지지 말고. 제대로 합숙하는 거. 궁금해서 유포리아 건드리고. 합숙? 아, 솔직히 말해서 합숙하면 뭐 케이크 있다고 하면 상관 아니야? 솔직히, 합숙을 해도 막 케이크. 막 안 봐도 드릴까요? 그거 막, 그거 아닌가? 캔으로 변하는 건가? 아닌가? 막 케이크 총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뭐야? 이거 하여간 그 양갈래 머리 나온 거 맞지? 갈색 머리. 양갈래 머리 안 나오면 애니가 어딨어요? 트위터에 어디도 다 나와. 아니 트위터에 안 나오면 애니가 어딨어요? 맞아 다 나와. 토사카리도 나친적이라던가. 나친적. 나친적에서는 세나네 바다로 가지 않아요? 예? 거기 별장으로 가. 별장. 예, 별장 가서 그것도 기억나는 게 오일 발라주는 거. 고기네 별장과 오일 바르는 거. 아 근데 확실한 게 합숙으로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그런 류의 애니메이션인 것 같아요. K1부터 해갖고 애들 나온 그림체가 좀 밝은 그런 거. 어서 그러니까 다 똑같아 솔직히. 그 장면이 정해져 있죠. 아니면 해변이 거의 배경이 흔드신 분 있잖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거는 그거는 합숙이라기보다는 항상 바닷가에 가서 남자 주인공이 그분이 바다 이야기라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또 까먹고 있던 게 바다 이야기 하면은 애니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침략 오징어 소녀도 바다 이야기예요. 아 맞아. 바다의 집 밀려가지고. 그거 아, 노래를 진짜 싫어했거든. 다리! 아, 근데 왜 그런 데 가는 거는 다 왜 개인 별장이 있어서 가는 거야? 나 그게 옛날에 진짜 제일 속편하는 거 아니 그래야 그래야지 이야기 진행이 매끄럽잖아. 그러니까 부자 친구가 반 명씩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합숙 장면을 어. 넣어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서 주변 사람을 그리게 그 장면을 있어요. 넣으려면은 어떤 개연성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그냥 나 부자 한 명 있어 나 우리 부자 집에 그냥 개인 별장이 거기 있어 그럼 되게 쉽게 끝나잖아요. 아니 뭐 일부러 사람 많이 했는데 가는 것도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설정을 그냥 그렇게 쉽게 잡아야 돼. 내가 쓸 때는 그림을 그리기 싫은 거 아니야? 존나 자기적으로도 있고 클리셰. 그럼 이제 이벤트가 잘 안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 사람 많은 중이병. 그래서 이런 류의 특징이 뭐냐면은 부자들이 약간 평범한 상식에 대한 개념이 없어. 맞아. 그래서 어느 순간 뜬금없이 얘기하면서 가게 돼 대부분. 어, 우리 집에 어 결정 우리 집에 있어. 근데 좀 오래돼가지고 이효리가 이효리. 이효리. 근데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지? 또 이제 개인 별장이 나오다 보면은 이벤트를 또 작가가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바다로 놀러 갔다 이러면 뭐 양아치도 등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진짜 많은 변수가 있지만은 역해들의 수영부 어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지만은 이제 개인 별장이다 그러면 이제 작가가 의도한 대로만 흘러가게 좀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일부러 부자가 오는 경우에는 일부러 그런 기회를 생기게 막 어떤 막 이거 그리는 걸 꽃길을 해가지고 막 하와이 여행 건 당첨되게끔 해주는 이런 걸 항상 멍청한 애들이 잘 봤다. 아 그런 것도 있어. 빨간색 빨간색 말고는 솔직히 올라가는 걸 못 본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하와이 여행권. 맞아. 아, 거길도 뽑고. 그것도 이것도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일본에서 나오는 거. 그 원조가 우리나라래요. 아 진짜? 제가 국뽕 마신 게 아니라요. 아 진짜 그게 서적에 있어요. 그 얘기는 하려고 했는데 안 하려고. 그걸 뭐하러 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 이거에서 뭐였대. 이거에서 아 당첨 군대. 군대 보네요. 아, 이제 이거 태국은 2분의 1로 가잖아. 이거 폐지됐어요. 아, 진짜? 태국 이제 다 가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뭐지? 이거 돌리고 그 다음 해 마지막에 어차피 남자들이 전부 다 가는데 거기 남자들이 전부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얼굴이 전부 똥 씌운 표정으로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도 싶겠다. 전부 똥 씌운 표정으로 이러고 앞에 일렬로 쭉 서 있어요. 내가 좋다길래 지원해서 또. 젠장. 무튼 알겠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노래 듣고 올게요. 또 노래인데 자 노래 추천해요. 노래 추천 혹시 노래 추천하시면 세트웨이신 부 로맨틱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트의 신부 로맨틱 썸머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決めたいの。